마음속일까 어떤 마음이 자꾸 스며들고 그 마음을 따라가면 네가 있어 이 느낌 뭘까 생각 없이 사는 나였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난 있잖아 그냥 네가 좋은데 이런 말은 어떻게 하는 걸까 차라리 그냥 내 마음속으로 널 보내줄 순 없겠니 그냥 너라면 다 좋아 있잖아